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, get a guitar. 너와의 느낌대로 make it 지지게봐. 팔 박자를 맞추고 손은 stepping like 1, 2, 5. 모두 집중해줘 and I play the guitar. Cause I know you know. Oh baby oh, I love you 너 맞추는 눈. Oh baby oh, I love you 너 맞추는 춤. 리듬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담은 꿈 in my heart. Tell me why you, you play me like a don't, don't, don't still. I love you 너 맞추는 눈 baby don't.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, get a guitar. Get a guitar. 가볍게 톡 어깨에 메고 시작해봐. Get a guitar. 불타오른 loving you. 부지는 순간 feel the vibe. 맘이 가는 대로 play it. Get a guitar. Cause I know you know. Oh baby oh yeah, yeah. I love you 너와 맞추는 눈. Oh baby oh baby oh, I love you 너와 맞추는 춤. 리듬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원하던 그 순간 다른 생각들은 다 벗어나.